처음 본 순간 운명이란 걸 느낄 수가 있었어. 사랑의 시작은 완전 말할 수 없어. 기다려온 시간들 외로움 처음 알게 되어서 난 두려워. 우리 사랑한 뒤에 멀어진다면 다시 볼 수 없는 꿈 견딜 수 없기에 우정이라 말하고 그대 곁에 있지만 너무나 깊은 사랑인 걸 어떻게 하나. 믿을 수 없.